여러분들은 그, 또 조금 앞으로 와서 들으셔도 되고 그대로 계셔도 된다고. The performance will be starting now. If you would please move closer. Thank you.